저만치 그녀가 떠나요. 마치 바쁜 사람처럼 아쉬운 맘에 한 걸음도 되지 못한 나를 두고 인사까지 잘했는데 눈물은 감추지 못해 싫단 걸음을 억지로 재촉하는 날 그땐 모르죠. 돌아보지 마요. 계속 걸어요. 울먹일 그대를 보며 다시 나 그대를 안고 싶어 달려갈지 모르니 사랑하세요. 누구든 다시 행복한 그대를 보면 이맘처럼 이야기도 쉬울 테니 나를 도와줘요. 걷고 있죠. 작은 눈물에 흐려지는 그대 모습 마지막이죠. 돌아보지 마요.